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유명한 참회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참회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회개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가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주실 용서를 바라보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인애는 헤세드죠. 자비와 인애에 근거해서 나아간다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과를 도말해달라는 것은 죄의 장부에 기록된 죄악들을 다 지워달라는 겁니다. 그는 거듭 자기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단지 이것은 더러운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해진 영혼과 몸의 모든 흔적까지를 씻고 또 씻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물로 안 되면 불로라도 해달라고 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개할 때 죄 자체를 인해서 비참해하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비참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절규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 자체를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죠. 다윗은 자기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 죄악이 자기 눈만 뜨면, 자기 생각만 하면 떠오르니까요. 각성된 영혼에게 있어서 죄와 죄의 고통이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극심하고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서곡이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지울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4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 저지른 일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린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회개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의롭고 자기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범죄 때문에 자기 죄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오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을, 본질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원죄를 인정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6절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의 의식이 상징하고 있는 그 진짜 죄의 용서를 그 실제를 구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7절에 기도합니다. 그는 영적인 정결함과 성화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죄사함이 가져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8절에 구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야죠. 하지만 그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 하면 뼈가 꺾어진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비통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제하여 가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8절에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도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9절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님, 보시지만 마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또 10절에 구합니다. 정한 마음이다 하는 것은 더러운 죄의 본성을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새 본성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 속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11절에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12절에 그는 또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죄 때문에 상실됐죠. 이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의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런 걸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 못합니다. 1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실 용서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어떤 결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3절이죠.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이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비참함과 고통이 어떤 건지를 자기가 친히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PhD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SS라는 학위가 신학박사 학위보다 더 필요하다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이 SS라는 건 뭔가 하면 Sinner Saved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피 흘린 죄를 언급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뭘 생각했겠어요? 무고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앞세워 죽게 지시한 것.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죄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은 구원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는 부르는 거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노래하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말하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송, 우리를 불경건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의 도리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열어주셔서 다시 찬송하고 전파하게 해달라고 15절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신다면 그 입에서 얼마나 선한 게 흘러나오겠어요. 내가 내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면 내 입에서 얼마나 선한 게 나와.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자신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다윗은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게 1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흠향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는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탁월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50편에서 시편 50편에서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 소용없다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상태가 십자가를 진짜 붙잡는 상태가 상한 심령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고백하기 때문이죠. 존 버니언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상한 심령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Excellency of a Broken Heart.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마음을 싫어하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죠. 혹시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미치게 될 재난이 없게 되기를.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기를 그는 18절에 기도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제를 드리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때에, 그때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는 숫소로 죄단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오늘날은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얘기하는 회개는 결국 율법적 회개, 그들이 얘기하는 회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입으로 조아리는 회개란 말이죠.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신다고 성경은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시온의 번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냥 내가 은혜,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내 죄 사함 받는 거, 전부 거기에 포커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회개의 순간에도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존엄과 영광을 주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께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 알게 하셔서 주여, 오늘날 그저 형식이 되어버린 이 회개라는 이 의식,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그저 저희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